내 거야. 한번 왔다 가는 인생. 기죽지 마라 눈먼 세상 사람도 너를 위해 있을 거야. 채워도 채워도 여자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다. 가슴에 남는다. 뜨겁게 살아가라. 세상을 가져라, 세상을 다 가져라. 세상을 다 가져라. 태워도 태워도 남자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다. 세상을 가져라. 세상을 다 가져라.